이상해. 분명 난 너를 너무 사랑했는데 모두 너에게 맞추고 널 위해 살고 싶었는데 그럴수록 내 맘속에 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돼. 웃고 있는 가면 속에 진짜 내 모습을 다 드러내. I'm the one I should love. In this world 빛나는 나를 소중한 내 영혼에 이제야 깨달아. So I love me. 좀 부족해도 너무 아름다운 걸. I'm the one I should love. 사랑하고 싶어.